살아갈 만했었어. 내 곁에 널 볼 때면 항상 난 위로가 되지. 비록 아프게 헤어져도 널 원망할 수 없는 걸. 예전처럼 살 수 없을